브루 FM 정기방송 종이비행기에선 올해 하반기 특별기획으로 오류시장 활성화를 염원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영인의 생선가게, 성원떡집, 생고기집 사장님을 모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노후되고 그동안 기반시설들이 부족했던 오류일동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 복지적인 삶의 질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동안 마을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호쌤도 알고 계셨나요? 아, 네, 뭐 정금쌤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뭐 여기서 굴FM에서 지내면서 이 활동들을 많이 지켜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죠. 네. 네. 제가 아는 것만도 그 굉장히 맛있는 밥상을 마련해서 마을 주민분들을 모시고 마을 밥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요리학교도 네. 이어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이음질 요리학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요리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서 전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서로 먹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꿈틀이 탁구 기지 뭐 탁구 가지 그래서 탁구 대회도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전에 게스트로 모셨던 그 마을 서당 분들도 오셔서 뭐 그 한자의 원리에 대해서 그 이야기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종호 쌤이 알고 계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계실까요? 있을까요? 그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서당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네네. 그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런저런 활동들, 취미생활들 이런 것들이 되게 이번 활동에서 되게 총집합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이거 외에도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노래를 배우는 행복한 청춘아라는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 아이들을 둔 주로 어머님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오류 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울타리?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있는 어떤 전시물들이 되게 노후화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 그리고 이렇게 오류동의 역사를 다룬 여러 가지 사진들로 새롭게 또 꾸미는 자리도 네 있었죠. 네. 아, 네. 거기서 영상 작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의미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좀 그 영상 기록 역할을 맡게 되면서. 이모저모들 그런 활동들을 카메라에 좀 담게 되고 또 이렇게 인터뷰로 이렇게 주민들이 이런 활동하면서 느끼는 점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됐으면 하는지 이렇게 바람들 여러 가지를 듣게 됐었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마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저희가 지금도 다루고 있는 이 오류시장이라는 곳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그러게요. 네네. 오류시장은 오류동에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신 세 분을 모셨잖아요. 네네. 예. 특별히 굉장히 여기서 또 오류동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시면서 오류시장을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만날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되셨어요? 아, 그러면 인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미모가 출중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세 분의 미녀분을 모셨는데요. 네, 한 분 한 분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류일동 사는 이규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이규임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류일동에 사는 이정란입니다. 네, 이정란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류일동의 표송자입니다. 네, 표송자 자자 되시는 우리 어머님. 네. 성함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네네. 아우, 굉장히 어려운 시간. 아침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바쁘셨죠? 네. 저 출근하는데 같이 만나가지고 좀 민망했습니다. 제가 더 빨리 와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들 부지런하신. 저희가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곡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마음을 좀 달래드릴까 하는데요. 네. 굉장히 떨리시죠? 네. 예, 우리 그러면 우리 그 정란 선생님께서 네네. 신청하신 곡이 굉장히 좀 우아하고 부드러운 곡이거든요. 그래서 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라 사대곡 지고인의 르바이젠입니다. 아, 예, 이 곡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곡이에요. 아. 이게 마음이 우울할 때나 좀 이럴 때는 이 곡을 많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 곡을 굉장히 이 사라 사대곡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항상 무슨 때에 이 곡을 제가 즐겨 듣습니다. 네. 네. 우리 정란 선생님께서 즐겨 들으시는 우리 사라사대의 치고이네르 바이젠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차분해지네요. 전곡을 다 들으려면 한 8분 정도 들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끝까지 듣진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명한 곡인데 제가 종호쌤이 모른다고 해서 네. 잠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이게 악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지금 연주되던 네네. 악기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바이올린 네, 대표적인 네, 곡이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기 스페인의 그 네네. 집시들, 네네네. 집시들이 춤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무곡을 다 모아가지고 네. 이게 사라사테가 이걸로 집시의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총 망라해서 사라사테라는 네, 게 사라사테라는 분이 네네네 이게 바이올린 연주를 했는데 이 곡을 만든 네.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유명한 곡이랍니다. 잊지 말아요. 예, 잊지 말아요 그대. 알겠습니다. 매 방송에서 항상 많이 배워갑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곡을 네. 굉장히 음미 심취해서 네네. 듣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까 저희가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네네. 아 맞아요. 그 말씀 되게. 네. 실수하면서 해도 네. 좋다고 하시니 네. 저희가 마음 놓고 그게 실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을 미디어의 마을 라디오의 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 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예, 본론으로. 우리 세 분의 미모가 네. 출중하신 우리 어머님들께. 궁금했던 것들 한번 여쭤볼까 네. 하는데요. 네네. 먼저 가장 궁금한 건 이렇게 아름답게 연세 드실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누가 대표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로 미루고 들 계시는 알려주실 수 없다는 건가요? 우리 귀임 어머님 아침에 굉장히 분주하게 네네. 어디를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디 다녀오셨죠? 제가 지금 한 십몇 년, 한 4, 5년째 네. 네, 적십자 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와. 네, 이제 오늘이 이제 그 화요일 날 네. 공동복지관에서 네. 이제 반찬 같은 거 이제 봉사자들이 해놓으시면은 저희 봉사자들은 그거 갖다가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제 좀 몸이 이제 좀 부자유하고 좀 장애 있으신 분들 일단 이제 따뜻하게 드시라고 식기 전에 이제 그거 아침 일찍 갖다가 이제 배달해드리고 이제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은 이제 그거를 갖다 드리면은 네. 아침 겸해서 드시기 때문에 식기 전에 빨리 드셔야 돼. 된다고 저희가 열심히 봉사자라더라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치고 오느라고 제가 조금 늦었어요. 왜 아름다운지 아시겠어요? 종호쌤. 아니 그러고요.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분은 네. 그냥 그 미모 가지고 이제 좀 거기에 해당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빼주셨으면 아니에요. 좋겠습니다. 어머나 얼마나 아름다우신데요. 빨간 안경을 쓰시고 멋진 모자를 네. 쓰시고 아유, 네. 얼굴도 이렇게 홍조가 되셔가지고 아리따우십니다.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시네요. 네, 아유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우리 저기 오늘 네네. 가운데 네네. 계시는 우리 정란 선생님께서 이렇게 모셔오셨거든요. 맞아요. 소개를 네. 급하게 해주셔가지고 어떤 인연을 혹시 두 분은 갖고 계시죠 또? 네. 네. 동화구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동화구연이요. 동화구연이라 함은 어떤 네. 거죠? 구로구청에서 네. 재능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주변에 복지관이나 네. 도서관 이런 데 아이들에게 네, 네. 네. 우리가 저 동화구연을 가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주 1회씩 교육을 하고 네. 또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와우. 네, 60세 이상 엄마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봉사시네요. 그럼요, 봉사죠. 아름다운 저희들이 봉사. 뭐 이렇게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러니까요. 그냥 하고 있고요. 얼마나 좋아할까,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시던 그러게요, 옛날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이들 반응 어때요? 너무 좋아해요. 와. 그래서 교구도 만들어서 직접 가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규임 선생님도 네. 같이 이렇게 동아구연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네. 우리가 나이는 먹었어도 항상 가서 할머니 소리 안 하고 네. 선생님이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아유. 네, 그래야 더 젊어 비죠. 네, 그래서 네, 또 그런 인연을 네, 인연으로 만나셨군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또 우리 표송자 어머님하고도 네.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예, 송자 어머님은 네, 어떤 말씀 해주세요? 한 25년 전부터 같이 성당을 다니고 있어요. 사는 것도 가깝게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더 친분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아까 성당을 같이 친여동생 계시는. 같다고 정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5년을 함께 하셨으면 또 뭐 이렇게 봉사하시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지금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아까 풍선아트는 네, 풍선아트 했었고요. 여기 네. 정란 선생님이 또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네. 풍선아트도 했었죠. 네. 풍선 귀한... 가지고서 이렇게 네 이렇게 풍선 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겁나더라고요. 터지는 게 네네. 근데 조금 익숙해지니까 좀 이제 괜찮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그랬어요. 야, 그 풍선이 굉장히 신기해요. 길쭉한 것도 있고 네네. 이렇게 짧은 것도 네. 있는데 모양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모양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도 만들 동물이나 뭐 꽃도 만들 수 있고. 와. 네. 그러게 마법사예요, 마법사. 풍선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저도 이따금 이렇게 녹음하러 오면서 풍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신기하다. 저번에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풍선으로 네, 눈사람도 하고요. 눈사람도 하고. 와. 너무 재밌었는데. 직접 네. 직접 보고 싶네요, 정말. 네. 언제 한번 저희도 네. 뭐 파티할 때 선생님 불러야 되겠어요. 아유. 저는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아까 성당에서 25년의 인연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네. 25년의 시간도 그렇지만 그러면 이 지역에 정말 지역에 있는 성당이신 거잖아요. 오류동에 네, 있는 네. 오류성당. 그럼 이 지역에 정말 오래들 사셨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이지 오류일동에 세 분 다 오류일동에 살고 계시죠? 네. 그렇죠. 사신 지가 혹시 얼마나 되셨을까 싶기도 하네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는요. 결혼하고 저희가 76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76년도에 네네. 저희가 오류동이라는 이 시골을 들어왔습니다. 76년도요? 네, 그러면 태어나기 전이죠. 계산이 안, 잠깐만 한 40년 좀 넘었죠. 저가 75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세요? 와 진짜 오랫동안 여기 토박이시네요. 그러네요. 우리 정란 선생님은요? 네, 저는요 한 26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저 평창동에서 살다가 집을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오류동이라는 데는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네. 진짜 울면서 왔어요. 거기 평창동에 정말 우리가 생전에 살려고 집을 굉장히 큰 집을 지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척이 잠깐 빌려달라고 그 문서를 잠깐 빌려달라고 그런 바람에 빌려준 게 원인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죠. 그래서 그게 그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오류동이라는 데를 정말 어딘지도 모르고 정말 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금방 어떻게 이사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까지도 여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표송자 어머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5년 정도 됐어요. 와. 82년도에 왔으니까 네. 시집 82년도 결혼하시고 아니 결혼하고 네. 다른 데서 살다가 네.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친정이 여기서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친정 옆으로 온다는 게 여기 온 거예요. 옛날 오류동은 어땠어요? 옛날 오류동은 좀 한가했죠.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네, 아파트도 없었고, 예. 아까 시골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시골이었어요. 네, 아주 그 골목도요. 네. 아주 골목이 많았어요. 네. 차도 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많았고 학교 주변으로도 그 골목 그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정겨웠었는데요. 네. 거기에 문방구나 뭐 그런 게 좀 나란히 있었고 네네. 그때만 해도 학교에 학생 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아침에 학교 가는 등교길이 어린애들의 그 소리와 그냥 확장지고 문방구마다 그냥 막 그냥 줄을 서 있고 그 모습이 네.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적어가지고 네. 학교 가는 아이들도 좀 적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좀 아쉽고요. 그리워요. 네, 그 학교 이 학교길이 완전 전체가 다 문방구였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신발 주머니 들고 신학기 때는 또 그냥 그 수건 달고 다니던 그 어린애들 그런 모습이 네. 많이 보고 싶은데 요새 그런 게 많이 아쉬워요. 지금 학생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70명, 60명 막 그랬다면서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오류동에 지금 동부골든 아파트 그 뒤가 다 산이었어요. 네. 여기 전부 이사 왔을 때 여기가 네네. 전부 산이고 나무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완전 좀 시골스러운 데가 오류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오류동이 그 거기 산이 그게 명칭이 그 38번지라고 했었거든요. 그 38번지에는 그 판잣집 같이 좀 집이 네. 많이 좀 근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동부 아파트가 쓴 거예요. 근데 네. 거기에 화장실이 네. 그 그냥 밖에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아침으로는 휴지를 들고 줄을 서고서 그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그렇게 돼서 오류동에서도 아래 사는 사람들은 네. 조금 형편이 좀 괜찮고 38번지 산다 하면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돗물도 없어가지고 네네. 그 제일 높은 산에서 그 물을 그 호수를 해가지고 이제 돈 한 달에 얼마씩 그 물값을 내면서 네네.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제 그 38번지라는 게 네. 그렇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인데 그게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 동부 아파트가 거기에 쓴 거예요. 네네. 어머님은 하실 이야기 진짜 많으신 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봐왔고 그래서 오르동 그 시장도 네. 그 38번지 사는 분들이 이제 경기화학이나 뭐 여기 그 동부제강 뭐 네. 이런 데 경기화학 그쪽으로 직장을 많이 삼천리연탄도 이동에 있었고 그래서 네. 거기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르동 시장이 그 주말 같은 데는 그분들이 시장을 이용하는 게 말도 못했어요.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이제 저 집으로 네네. 이제 38번지나 그쪽에 이렇게 사시니까. 네네. 그래서 오류동이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토요일이나 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는 네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시대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류동이 그 우리 엄마들의 만남의 장소예요. 애들이 네. 도시락 반찬을 이제 준비를 하려면 시장에 가면 모든 학교 다니는 모든 학부형들이 엄마들이 다 시장에 애들 반찬 도시락 반찬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 네. 거기서 학교 소식도 들고 이제 모든 이제 누가 어땠냐 학교 누구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선생님 어떤데 그게 하나의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장소가 오류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되고 네. 뭐 그러네요. 크게 뭐 현대식 건물은 아니었지만 네네.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뭐 급식도 이제 학교에서 주고 그러니까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아 세대 그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류동 상인들도 네네. 그렇게 좀 많이 요새는 좀 퇴색하고 이제 번창이 그렇죠. 안 돼가지고 그쵸, 많이 그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아유 더불어서 저희가 오류 시장 이야기로 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옆에 계신 송자 선생님은 혹시 이 오류동이라든가 오류 지금 나온 시장 얘기에 대한 좀 기억들이 나시는 게 지금 얘기 들으면서 혹시 떠올리셔지는 게 있으실지 다 공감이 가죠. 아, 그죠. 네. 그쵸, 그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다 공감이 가요. 지금도 그 네네. 되게 밤모임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네네. 도시락 싸려고 모였다는 게 맞아요.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오류 시장에는 뭐 사러 가세요, 어머님은? 뭐 생활용품 사러 가는 거죠. 주로 사시는 주로 뭐 야채나 과일, 그죠? 네, 그런 거 사러 싸요? 가죠. 네? 다른데 비해 싸요? 다른데보다는 조금 싼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이용하시 네. 이렇게 반찬 사러. 네. 아, 요즘 가시면 어떠세요? 좀 아니 근데 요즘은 네.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빈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입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요즘이라고 하기엔 이게 또 되게 오래된 얘기라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우리 그, 저기 정란 선생님은 네. 시장 하면 기억나는 여기가요. 네. 저 오류시장이 1990년까지 그 사람들의 그 왕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시장이었는데 아, 그래요. 2000년대 이후에 그 주변에 대형 마트, 네네. 백화점이 만들어지고 네네. 그 점차 투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사람의 발길이 끊어졌어요. 네. 그래 몇 년 전에는 그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네. 남아있는 상점 몇 개 안 되는 집들이 네네. 지금 그렇죠.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0채 정도 넘는 상인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네. 주민들을 이렇게 반겨주고 있는데 네. 옛날에는 굉장히 내가 이사 왔을 때만 해도 네. 활발했었어요. 네. 네, 지금은 완전히 그냥 유령 나오는 그런 그렇죠. 좀 그렇게 깜깜하고 네. 네. 그래서 아주 지금 황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좀 현재인데 저희가 오류시장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계속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되게 궁금한데요. 되게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한테. 근데 그러기 앞서 저희가 시간이 어느새 노래를 들을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표성자 어머니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곡 아까 들려달라고 예, 하셨죠? 패티김의 이별이요. 패티김. 아세요? 노래, 패티김 네네. 아세요? 아유, 알죠. 알고 있습니다. 아우, 패티김을 알다니 우리 정호쌤도 네. 나이가 좀 있긴 있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 곡은 자주 들으세요? 아니, 자주 듣진 않는데요. 네. 그냥 떠오른 곡이 그 곡이었어요. 좋아하셨던 특별한 것도 가수. 없고요. 예, 옛날에는 패티김 노래 좋아했지. 맞아요. 그치. 패티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유명하시죠. 한번 우리 얼른 알고. 들어봐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패티김의 이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져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생각이 나겠지 냉정 네, 패티김의 이별 듣고 오셨습니다. 아, 노래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패티김 이야기를 중간에 했는데 네, 노래를 들으면서 한 번에 이별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저 아, 몰랐던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별 노래가 나왔나 싶기도 하고 저희 노래 들으면서 아까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보자면 들으면서 네. 아까 세 분 다 정말 오래 사셨, 그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아까 그 김 선생님이 40년을 사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오르시장이 딱 오르시장의 역사가 그 한 40년 정도 되는 걸로 아닌가요? 아니 40년 훨씬 더 됐죠. 제가 시집을 오니까 네네. 오르시장이 형성돼 있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더 그보다 더 오래된 그럼, 예. 시간들이 있었던 건데 아무튼 그 여기 처음들 오셔서 지금 현재 이르기까지 시장들을 계속 이용해 오시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몇십 년의 어떤 이 변화들? 지역 이 어떤 시장이라는 구역의 변화들을 되게 이렇게 생활들 속에서 계속 봐오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예전엔 좀 어땠는지 지금은 또 이런 변화 과정들을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까 예전 얘기를 듣긴 했었지만 글쎄요. 제가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새색시 때 이제 그 20대 때 이제 네네. 시장을 이용했을 때 이제 저희 시어머니가 또 오르동에 사셨거든요. 네. 아, 시어머니 또 단골이 있잖아요. 생선 가게나 뭐 건어물 가게 이제 제사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좀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네네. 시장을 보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한 2, 3년 전까지도 그 네네. 가게를 그 할머니가 하셨거든요. 아.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신 지가 진짜 너무 오래됐는데 네네. 그 우리 어머니 단골로 네네. 다니시던 그분은 가게를 하고 계실 때 만나뵈면 뭐 너무 반가워하시고 이제 저희 아. 어머니에 대해서도 이제 아우 어떤 분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아우 인생에 아우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네. 그런 저기도 그분을 보므로써 어머니에 대한 그런 추억도 되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 가게를 다니던 네네. 그 가게가 몇 군데 안 남았어요. 네. 그래요. 그때마다 아 이제 내 나이도 이제 벌써 이렇게 많이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변화가 오고 하는구나 하고 좀 인생에 좀 그런 좀 허망하달까 무상함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 시장을 보시면서 또 인생을 또 생각하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셨나 그치. 보네요. 그 단골이셨던 가게가 2, 3년 전까지만 예, 하셨어요. 예. 어떤 가게였어요? 그 건어물. 아, 건어물을 뭐 밤, 대추, 뭐 포 같은 거, 뭐 네네. 마른 오징어, 뭐 이렇게 또 저희 애들이 또 이제 밑반찬으로 오징어 같은 거를 볶아주고 그러면 네네. 좋아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가게를 항상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너무 이제 노쇠하셔가지고 이제 그 그만둘 때 아우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던 분이셨는데. 예, 그런 게 아쉬웠어요. 혹시 다른 분들은? 네, 저는요. 네, 그 정말 그 평창동에서 살다가 여기를 처음에 왔을 때 네. 거기는 시장이 없었어요. 네. 시장이 없고 이렇게 성처럼 집이 이렇게 다 문 닫고 큰 집들이니까 서로 왕래도 없고 시장을 가려면은 굉장히 멀리 가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사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사 오니까 사실은 망해서 왔는데 시장도 가깝고 막 트럭이 문 앞까지 와서 야채도 팔고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아, 참 이렇게 이런 데도 있구나. 네. 그리고 사람들도 한 집에 뭐 일곱 여덟 가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살고 네. 정말 그 평창동 살 때는 앞뒤 집을 다 몰라요. 문을 다 이렇게 성처럼 쌓고 살아가지고. 아, 네. 그때 그 시절에도요? 네, 그럼요. 오. 그때는 이렇게 산을 하나씩 들어서 집을 지었어요. 여기 이렇게 와. 전부. 네. 근데 그렇게 있다 오니까 사람 냄새가 나는 거야, 여기 오니까. 네네네.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생선, 무슨 뭐, 다른 야채 이런 것도 싸고. 네네. 굉장히 그, 좋더라고요, 나는 여기. 네. 그래서 시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예전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네. 안타까운 그렇죠. 게 있다면. 예전에는 거기 이제 저쪽에 가면 그 순대 할머니가 네.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네. 그쪽으로 쭉 뭐 이렇게 떡볶이니 무슨 뭐 족발이 이런 게 쭉 팔고 거기 아주 먹거리가 많았죠. 네. 먹거리도 많고 생선 가게들도 많았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없잖아요, 그런 게. 네, 반 이상이 뭐 다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때 깜깜해, 밤에는 지나가질 못할 정도로. 네, 너무 아주 낙후된 그걸 시장을 볼 때, 네. 참, 오리동은 이 시장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부 이 시장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송자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예. 우리는 시장강 이제 시장이 집하고 좀 그 역하고 집하고 중간에 네네. 있기 때문에 네. 밖에 나갔다 오다가 네. 이제 우리 식구들은 전화를 해요. 뭐 사가지고 갈까 그러면은 사가지고 들어오는 길이니까 그게 편하더라고요. 아. 네, 여기서 내려서 네네. 시장 봐가지고 집에 오고. 와우, 네. 딱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올 때 이제 출발, 이제 뭐 살 거 있으면은 주문하면은 네. 올 때 사가지고 와요. 아. 그런 그 시장의 모습들도 이제 봐오셨는데 20여 년 넘게 네. 어머님 뭐가 제일 안타까우세요? 시장이 저렇게 이제 죽어 있으니까 네. 네,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네, 옛날에는 구입할 수 있는 폭이 넓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거는 또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 없는 거 있는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시장이 굉장히 컸나 봐요, 옛날에는. 네, 넓었어요. 컸어요. 거기 2층에도 그리고 시장도 2층이 있었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의류, 그리고 이제 뭐 이불, 네네. 뭐 그러면은 저희 신우 시집 갈 때도 그 오류시장 2층 거기서 네네. 이불 같은 것도 구입하고 네. 저희 이제 한복도 그 2층에 거기서 예. 이제 맞춰서 입고 네. 혼인식에 같이 참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2층은 완전히 이제 폐허 같이 돼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참 아쉽고 그러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2층짜리 건물에 뭐 아동복 예, 이렇게 예, 써진 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2층이 있었네. 네, 저도 그렇게 예, 보게 됐는데 그렇죠. 한복집은 못 본 것 같거든요. 한복도 있었어요. 한복 그러게요. 네. 시장하면 한복인데 예, 근데 가장 먼저 죽은 게 한복인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사라진 게 한복집인 것 같아요. 포목 한복 그런 게 많았어요. 거기 그릇도매 그릇 장사도 있죠. 그릇도 많이 팔아요. 그렇죠. 시장하면 또 그릇이죠. 아, 참 그런 네. 그랬던 시장이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아마 이용하시고 많은 주민들이 하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다양한 물건들을 살려야 살 수가 없는 많이들 네. 비워져 버렸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생활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많이 부족하실 텐데 그런 걸 하시기가. 그러니까 같이 시장을 네네. 저희가 뭐 야채나 네네. 뭐 딱 금방 구입할 수 있는 두부 뭐 네네. 이런 건어물 그런 거나 이렇게 하지 좀 그 좀 뭐랄까 좀 구입할 수 없는 네네. 점포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네네. 저 광명시장이나 뭐 이제 요새는 이제 코스트코 같은 데 가가지고 아, 예, 그런 거 여기서 구입할 수 없는 거는 네네. 그런 데에서 좀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 시장이 네네. 빨리 좀 개발이 돼가지고 저희가 멀리까지 안 가고 네네. 우리 오루일동을 자꾸 좀 이용을 해야만 또 오루일동 같이 그렇죠. 발전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빨리 좀 개발이 됐으면 네네. 하는 저희 네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바람입니다. 그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 저희는 뭐 듣는 얘기로는 네. 이 이 시장이 뭐 어느 한 개인이거나 어느 한 회사께 아니고 그 가게마다 다 주인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이제 뭐 개발이 돼도 개인에도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맞아요. 네, 뭐 나는 뭐 가격을 뭐 어느 정도로 이제 구입을 할래도 네네. 뭐 얼마에 자기는 원하는데 또 살려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파는 사람은 얼마를 원하는데 또 사는 사람 뭐 이래가지고 각 가게마다의 좀 주인들의 그 생각이 틀려가지고 의견 차이 좀,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좀 개발이 안 되나 모르게 제 이제 듣는 얘기로는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글쎄 더 전문적인 거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네. 혹시 다른 두 분은 시장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시자면 좀 듣는 것들이 있으실까? 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개인 네, 개인들이 여기는 많이 그걸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의견이 잘 안 맞으니까 네네.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침체돼 있잖아요. 근데 나간 분들은 나간 것 같아요. 일찍 나간 분들은 나갔는데 네네. 이제 끝에까지 안 남아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개발, 그러니까 이 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세 분께서도 이용하시면서 시장이 조금 뭔가 더 개발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밀려나시기 전에 이렇게 비워지기 전에도 그런 어떤 필요가 좀 사람들한테 많이 느껴지던 때였나요? 이 재개발이 처음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할 때? 그렇죠. 어쩌면 그 이외 관계자들이 네네. 서로 이렇게 한 목소리를 좀 내고 네. 시장 상인분들이 좀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네. 막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이렇게 통합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통합이 안 네. 되고 네. 통합이 네. 안 돼. 네. 주민들은 네. 또 네. 바라는 게 굉장히 바라는 게 시장 재건축 이게 제일 우선 목표거든요. 우리 네. 일동에. 네. 그런데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지금 오랫동안 이게 정말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시장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변한다면 간단한 예로 구로시장 있죠. 네. 거기가 새로 이렇게 개발해서 갔는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깨끗하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류시장도 정말 그렇게 그런 시장처럼 아주 깨끗하게 됐으면 정말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살려서 네, 네. 다시 네. 전통시장으로 그렇죠. 전통시장으로 하면서 네, 바뀌었으면 최신 그 이제 설비를 해지만은 전통시장에 그 맥을 있도록 네, 네. 그렇게 우리 시장이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어머님은요? 그 제 생각은요. 네. 이게 전통시장 하면은 그 우리 옛 것을 조금 살려가면서 네네.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어느 이제 회사나 누가 어느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할 때 그 수익이나 그런 게 안 나면은 이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1층이나 뭐 2층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이 네네. 여기에 전혀 투자할 그런 가치를 그 사람들은 못 느낄 거고 네네. 제 생각에는 아마 고층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좀 수익을 찾고 해야만 그게 뭐 1층이나 2층이나 시장이 이렇게 좀 형성되지 재래시장만 고집해서는 그게 그분들이 뭐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게요. 제 생각은 그랬는데 고층을 하든 뭐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은 저희 주민을 한 사람으로 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우리 일동이 큰 네. 공원도 없어요. 없고 우리 네. 주민들이 좀 이렇게 좀 문화 공간이랄까 네. 그런 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우리 뭐 옛날에 우리가 모르시장 다 가면은 엄마들도 다 만날 수 있고 뭐 다들 이제 그 목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네. 애기들을 네. 위해서 나왔으니까 네. 그런 해서 뭐 떡볶이도 사 먹고 순대도 먹으면서 뭐 학교 소식도 듣고 이제 그러니까요. 뭐 서른 났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오류 일동도 개발이 된다면은 네네. 주민을 위해서 어떤 뭐 공간을 하나 해서 문화 공간을 해서 네. 그 네네. 오류 주민들도 각자의 그 소질이 있는 사람 많잖아요. 미술이면 네네. 미술 네네. 뭐 도자기 굽는 거라도 부담 없이 아 내가 이런 작품을 했습니다 하고 네네. 전시해 놓으면은 우리 엄마들이거나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시장을 갔다가 그 문화 공간도 가서 뭐 전시회도 한번 구경도 하고 네. 어, 그러면은 또 전시회를 보면서 또 거기서 필요한 또 물건도 사, 네. 시장에서도 살 수도 있고 어, 좋네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적이고 아. 좀 건축을 해도 네. 좀 뭐 조경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그 자연이 같이 접해지면은 좀 네. 마음에 좀 안정이나 좀 마, 그렇잖아요. 네, 막 조감도가 네. 보여요. 네, 네. 우리 어머님은 조경 나무도 좀 심어가지고 좀 삭막한 건물이 되지 말고 네. 네. 그 조경도 좀 해서 우리 주민들도 어, 이렇게 좀 문화 공간도 좀 이렇게 좀 배려해서 네. 해가지고 네. 시장을 네. 좀 이렇게 아, 네. 신식으로 같이. 좀 네. 네. 커뮤니티 공간이 네. 생겼으면 네. 좋겠다는 그런 게 제 바람이고 네. 저 소망입니다. 네.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하면서도 재래시장의 그 명맥을 네.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뭐. 아, 그랬으면 정말 네. 좋겠네요. 네. 두 가지가 다 겸비돼가지고 그럼요. 네. 금상첨화네요. 네. 정말. 그렇게 해야지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니까 어, 그래도 재래시장의 어떤 그 명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네. 최신 뭐 시설을 해서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해도 네네. 그런 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님은요? 아, 제 생각은 좀 마트가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큰 아. 마트. 예, 여기 큰 마트가 없나요? 네, 이 주변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큰 마트가 오면은 멀리 안 가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맞아요. 네. 보는 볼 게 보기가 좋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지금 골목골목이 있어서 뭐 하나 찾으려면은 처음 오는 사람은 한참 돌아야 되냐 되는데 예, 보기 좋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마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아유, 다 주민분들마다 다 그 맞아요. 다양한 네, 다양한 네. 그런 이렇게 염원들이 네. 좀 잘 모아져서 그치. 뭔가 이렇게 그 설문조사나 그런 네. 것들이 좀 돼가지고 구청이나 아니면 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이 시장을 좀 살렸으면 네. 정말 좋겠네요. 주민들 간에도 좀 많은 이런 바람들을 서로 좀 소통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네. 시장 상인분들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결국은 어디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들은 다르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어떻게 소통하냐가 네. 그런 건데 그 저는 참 말씀드리면서 그런 가운데서 좀 아쉬운 건 아까도 항상 그런 게 아쉬운 건 주민분들의 바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개로 고려해야 되는 게 항상 아까 건물을 지을 때도 얘기했지만 그 투자자라는 분들 네. 건물 그 그게 문제예요. 뭔가 네. 많으신 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항상 좀 상충이 되고 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좀 의견이, 부딪힌 면들이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시장 얘기 같은 경우도 참 안타까운 건 시장 분들의 다양한 생각들도 있었겠지만 여기도 항상 이 시장 지역도 한 80%에 되는 지분을 특정 이제 회사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정권은 항상 이 어떤 투자자들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해오는 과정 개발에서도 결국 주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볼 것이냐에 따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 지역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점들이 아 그런 것들이 이 여러 기억이 담긴 시장을 이렇게 가라앉고 사람들을 떠나가게 했다는 게 참 네. 안타깝더라고요. 왜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말씀도 들으면서 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좀 공감이 돼가지고 그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좀 이런 저런 상황들을 좀 많이 살피셨거든요. 그래서 네.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많죠. 지금 들려주신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네. 저는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옛날이 참 그려지는데 이렇게 얼마나 그 시골스럽지만 인정 많고 네. 굉장히 정겹고 그치. 그때 그 시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소통 네네. 소통을 오류 시장에서 했다는 게 네네. 그게 그 거기 중심이 또 그 오류 시장이었다는 게 네네.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장도 살리고 또 현대식으로 또 뭔가 우리 커뮤니티 공간도 생기고 네네. 또 마트처럼 이렇게 다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생기고 현대식으로 중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류 시장만 살리면 네네. 어떻게든 뭔가 활성화가 될 법한데 네. 빨리 그 시간들이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저희들의 바람과 염원이 올해 소원으로 잘 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가 끝곡을 벌써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네, 한 곡 듣고 네. 네, 또 돌아오도록 할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우리 귀임 어머님께서 신청해 네. 주신 곡으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직접. 네,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 아, 네. 걱정 말아요. 네. 그대라고 아까 제가 말했죠. 네. 어떤. 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혹시 이 노래를 이렇게 선곡하신 이유가 네, 있으실까요? 제가 조금 좀 허스키한 그런 목소리 네네. 가수들을 좋아해요. 아, 근데 네네. 이제 전인권 씨는 그 들국화 네. 이제 그 이제 그 리더 멤버인데 네.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울적할 때나 그럴 때는 좀 제가 미숙하지만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갈 때 그 아, 전인권 씨의 그 CD 네. 들어가면서 뭐 행진 뭐 행진 한 네, 그런 맞아요. 노래하고 전인권 씨의 그 CD 들으면서 제가 그냥 막 울컥해가지고 좀 눈물도 흘리고 아, 예, 예, 그런 이제 좋아하는 그냥 가수입니다. 아유 즐겨 들으시는군요. 네. 그러면 우리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 허스키 보이스를 한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말해요 네. 저희 마지막 곡 굉장히 허스키 보이스에 이규임 선생님께서 신청해 네. 주신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 어디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이 곡. 네 최근에 또 응답하라 1988 거기서도 되게 네.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 아, 아무튼 어느새 또 이렇게 그 배경음악이 나오고 이제 마칠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요. 진짜 들을 얘기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정말로 네. 꼭 오셔야 돼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아우 예 감사합니다. 그 오늘은 일단 그냥 한 마디씩 끝으로 짧게 그냥 이제 곧 새해 다가오잖아요. 어떤 새해 바람들 그리고 이 마을에 대해서도 좀 새해 이렇게 바람들. 그런 것들 한 마디씩 네. 짧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규미 선생님. 네. 아, 뭐 전인권 씨 마지막 노래가 네. 응? 걱정 말아요 그대잖아요. 네. 이제 오류일동도 이제 모든 주민들 네.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최고의 말씀이네요. 저와 아는 모든 아는 분들, 지인분들 내년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모두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우 네, 네 아우, 박수가 나와야 돼요. 이어서 정란 선생님. 네, 우리 정란 선생님. 네, 오류동은 정말 정겹고 인간미가 넘치는 마을입니다. 네. 네, 오류동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네. 새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오류시장이 정말 활발하게 번성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리고 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이규임 선생, 표성자 선생님도 너무 감사했고요. 네. 두 분 또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어서 성자 선생님. 네. 아 예, 저도 바람 마찬가지죠. 집안에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은 애가 있어서 아. 예, 조금만이라도 좋아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아, 네. 또 모든 옆에 사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다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다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내년에도 서로 웃는 낯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훨씬 감사하죠. 정호 쌤도 한 말씀 하세요. 아, 네. 먼저 선생님들의 이 바람들이 정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저희가 시장 얘기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이 또 이 시장 최근에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게 구청 측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나눈 시기인 것 같아요. 상인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더욱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소통들인 것 같아서 시장 이야기, 마을 이야기에 저도 그렇고 더 많이 관심 가지는 또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정금쌤은 죄송합니다. 저는 건강하십시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늘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새해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끝낼까요? 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